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군중립평화연구소 연구사 차영민은 25일 다 죽게 된 미친 개를 끼고 돌아야 물리우는 것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제목의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선무당의 계시에 따라 국정을 농락하여 남조선인민들에게 이게 나라냐 하는 수치감을 안겨주었던 박근혜가 그들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세상을 아연케 하고 있다.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대국민 사과에 나서서 사건 해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수사에도 응하겠다고 눈물을 쥐어짜던 박근혜가 입에 침이 채 마르기도 전에 제가 한 말을 몽땅 뒤집은 것을 두고 남조선 내에서는 퇴진도 수사도 수습도 다 거부하고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하였다는 비난이 터져나오고 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나가도 샌다는 조선 속담 그대로 박근혜 역도의 무지와 독소는 대외적으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역도는 상전들의 비위를 맞추어주는 대가로 제 살구멍을 열어볼까 하여 내외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사드 배비를 다그치는 한편 일본과의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하는 등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짓도 서슴치 않고 있다. 대세의 흐름은 말할 것도 없고 제 처지조차 가려보지 못할 정도로 초보적인 분별력마저 상실한 박근혜 역도가 아무리 억지로 버틴다고 하여도 비참한 말로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지난 시기 박근혜 역도의 추악한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선무당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역도와 상대하던 많은 나라들도 환멸을 금치 못하고 있다. 다 죽게 된 미친 개를 끼고 돌아야 물리는 것밖에 없으며 박근혜 패당과 상종의 때짜 수치와 오명밖에 차려질 것이 없다.